주치의 85, 1996년 11월 24일 역사의 땅 판문점에 조국 통일의 숭고한 뜻을 새기시고 애국의 적의 선근 정치로 사회주의 강국 건설과 조국 통일 운동을 승리한 길로 이끄신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장군님의 불멸의 자옥을 남조선 각계가 오늘도 깊은 추억 속에 되새기고 있습니다. 지식인 전명구, 판문점에서 군복무를 했던 한 태옥 장교를 비롯한 각계층은 위대한 장군님의 판문점 시찰은 민족의 영원한 어버이신 김일성 주석님의 통일 유지를 끝까지 관철하시려는 불변의 신념, 교례의 요문 시련을 필생의 사명으로 여기신 숭고한 뜻이 담긴 행보로 통일조국의 역사에 길이 빛날 것이라고 격찬했습니다. CBS 방송을 비롯한 남조선의 언론들은 경애하는 김종원 원수님께서 2012년 3월 판문점을 시찰하신 소식을 전하면서 어버이 장군님의 불멸의 자옥이 오려있는 판문점을 찾으신 김종은 최고사령관의 거룩한 영상에서 이남민종은 그분의 터침없는 통일의지와 신념을 받아안았다고 전했습니다.